다가와 just a seconds 그 누구도 알 수 없게 날 느껴봐 just a seconds 더 다가와 just a seconds 그 누구도 볼 수 없게 날 느껴봐 just a seconds 주사위 던져 두 발을 떼어 어디로 가든 전부 내게 옮겨 한 잔은 넣어서 기대가 돼 두 눈에 깃든 너의 짙은 감정돼 날 보는 시선에 날 가는 손길에 하나가 돼 Just a second.